애곡의 마음 선율에 담아 텅일 저곡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초순서로 노래 그의 한생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리종술 작사, 리종호 작곡인 가요 그의 한생은 주체 80이 1993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음없는 흠모의 마음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요는 우리 조국을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꾸려주시고 우리 민의 영원한 행복의 보금자리를 지켜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은 이 나라 천만자식의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나 보살피시는 자애로운 오보이의 한생, 위대한 애국자의 한생이라는 것을 졸졸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8분의 12박자의 도대조인 가요의 선율은 이 부분 흉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요는 위대한 장군님을 자애로운 인민의 오보이로,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영원히 따르려는 우리 민의 열렬한 시대적 감정을 생동하게 반영한 것으로 해서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시대의 명곡으로 되고 있습니다. 아침을 맞으시며 지는 사세 언제나 인민 위해 시작되어라 안 머물지 세시며 이어진 사세 언제나 저국 위에 저국 땅 그대 나 타 있어라 인민들 위해 저국을 위해 고르시 다음 순서로 노래 아버지 장군님 고맙습니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최준경 작사, 윤춘일 작곡인 가요는 주체 95, 2006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다 바쳐 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의 마음을 담아 창작되어 천만 국민의 사랑을 받는 위인 찬가로 널리 불리고 있습니다. 가사는 우리 민 모두가 실생활 체험을 통하여 느낀 진실한 사상감정을 소박한 시어로 생동하게 표현한 것으로 해서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노래는 가사가 담고 있는 사상 주제적 내용을 경건한 정서가 흘러넘치는 소정적인 선율로 잘 형상하고 있습니다. 선율은 넷째 악단이 축소된 단순 2부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요 아버지 장군님 고맙습니다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우리 민의 다음없는 감사의 정과 충종의 마음을 높은 사상예술적 경지에서 노래한 것으로 하여 주체 시대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위인 성가로 주체 음악예술의 화원을 아름답게 하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악 감상 시간을 마칩니다.